난리 뒤 너의 너의 앞을 서성여 어어어 불거지듯 내게 내게 발걸음 끌려 어어어 너를 향해 꽃핀 내 마음과 내 조그만 노래를 내 초라한 노래를 내 오래된 노래를 너에게 내밀면 그 노래 꽃이 되네 너의 너의 숲속을 걸어 어어어 불거지듯 내게 내게 바람이 불어 어어어 너를 향해 열린 내 꿈을 봐 내 조그만 노래를 내 초라한 오, 향기 나듯 눈부시게 날 부르던 목소리로 날 부르던 목소리로 조그만 노래를 내 초라한 노래를 내 오래된 노래를 너에게 내밀면 그 노래 꽃이 되네 그 노래 꽃이 되네 꽃이 돼